당신과 나의 음악 아워리스트입니다. 12월 한 달간의 음악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Monthly List 뉴 턴즈입니다. 2015년 1월 3일 토요일 아워리스트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터 신승고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스터 배병준입니다. 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듣고 계시는 음악 친구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병준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승고 리스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요. 뭐 일단 새해가 밝았는데 저희가 물론 뭐 연하장 에피소드를 통해서 막 네.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또 저희 먼슬리 리스트를 로서도 이제 네.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각자 짧게 좀 인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어, 제가 먼저 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3일 연속으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네. 연하짱 어제 제 방송 그리고 오늘까지 인사를 드리는데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음악 친구 여러분들 모두 하고자 하는 일 전부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복도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음악 친구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 더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그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어찌됐든 14년도를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그리고 또 별일 없이. 네, 별일 1월호로, 없이. 12월호로 예. 다시 아, 근데 찾아왔어요. 새삼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6월호로 첫 인사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이제. 반년째. 네, 반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촉감이 되게 좀 약간 신기한 촉감. 사실 처음에는 금방 말아먹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예상이. 좀 약간 걱정이 많았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진짜 걱정 반, 이런. 네. 아, 걱정 반은 아니죠. 완전 걱정으로. 그렇죠.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 한 80, 90%? 네. 네. 사실 저희끼리는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네. 하나. 이게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뭐, 일단, 솔직히, 이런, 피드백이 있건 없건 간에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폐지 안 나간 게 어딘가. 그럼요. 네. 이제 파일럿에서 이제 정규 방송이 됐거든요. 네. 이게 그런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일단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 게 오프 더 레코드에서 아유 참. 제 표정 보이죠, 지금? 네네네. 네, 네. 와. 굉장히 안 좋은데요, 네. 아, 진짜. 제가, 그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같이 하질 못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심한 소리까지 나올 줄은. 저 예상도 못했죠, 진짜. 제가 네. 방송 듣고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아지 약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죠? 네. 네. 네. 개약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뭐. 방송적인 재미를 위해서였다라고. 아 진심인 것 같던데. 티났나요? 아, 네 많이 티났어요. 네 특히나 우리 박소문 리스터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네. 그 붕괴를 금치 못하는 붕괴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네, 그 경로했다. 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 군수통치 시절이었으면 아마 탱크를 끌고 갔을 것이다. 그런 서울에서 눈에 띄면 안 되겠네요. 네, 조심을 하셔야 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는 같이 이렇게 방송을 쭉 하면서 이 500회 동안의 그런 시간들을 쭉 정리를 하는데 네. 되게 좀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 흑역사들. 난 아 하지마 하지마 좀 와 진짜 아 이거 진짜 두고두고 놀려 먹어야 돼요 이런 거는 아 저 진짜 이것도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아, 요즘 맨날 듣는 소리 이거 아니에요? 난 이거. 아 그러니까 내가 저는 나름 진심이었는데 그때 또 한참 힘들 때였잖아요 아 그때는 뭐 더 이상 말을 드릴 수가 없는 세상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세상이 무너졌었죠 사실은 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아 네. 그리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요즘 저희 아워리스트 이제 밴드 채팅방에서 네.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미도님에게 사적으로 이제 감정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 문제점과 그리고 네? 변태가 아닌가 하는 변태가 아닌가? 그 연하짱 리스트에서 들으셨죠? 그 미도는 내 거라는 제가 거기에 네. 음성 메시지에 연달아서 보냈어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과 함께 네. 저 형 진짜 변태 같다고. 아, 이 이야기에 대한 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네. 아,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항상 이제 네. 형이 리드를 하다가 네. 이제 제가 훅 들어가잖아요. 이게 방송 많이 늘었어요. 그럼요. 우리 병준 씨. 그럼요. 덕분에. 네. 아이 뭐. 재밌자고 한 건데. 재밌자고? 예. 네. 진짜로? 그럼. 완전 진짜로? 에이, 그럼요. 제가 어떻게, 뭐, 남의 여자를 뺏겠습니까, 제가. 아, 제가 참 이 형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또 뭐, 뭐. 아니, 이게 참, 진심이란 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진짜 진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네, 그런 걸로. 네. 네. 뭐, 아무튼 네 아무튼 변태 아니라고요. 네, 뭐 정리를 해도 이미 네. 벌어진 일이라.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미도 씨를 좀 긴급하게 네. 또 보고 왔잖아요. 바람같이 오셨다 바람같이 사라지셨다. 네, 미도 씨가 저 대구로 잠깐 이렇게 서울 올라가시는 네, 길에 얼굴 좀 비추고 가셨는데 네, 뭐 보시면서 느끼셨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입꼬리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던데. 반가워서 친구니까. 반가워서 친구니까 반가워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지난달부터 시작한 월간 떡밥. 아, 이거 고정된 거예요? 네, 고정이에요. 이게 저희가 늘 신곡만을 다루지만 신곡 외에 좀 약간 트렌디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이번 달까지 해보고 다음 달에 뭐 없으면은 이제 좀 약간 떴다 방식으로 다른 걸로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자, 월간 떡밥 이번 달은 토토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한도전 네. 특집이죠.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라는 그 특집을 통해서 지금 90년대 음악들이 다시 한번 예, 또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네, 일단 보니까 12월 5주 아이차트 주간 누적 차트에 터보 김현정 S.E.S.가 차트에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기이한 상을 네. 지난주 네. 방송에 출연했던 아티스트들의 네네 맞아요. 뭐 아직도 다음 주를 생각해 보면은 또 뭐 많은 분들이 남았죠. 뭐 소찬희 씨, 김건모 씨, 뭐 이정현 씨도 있고요. 진우션, 뭐 엄정화 씨도 있고. 아, 그래 엄정화 씨도 나온다고. 네네네. 뭐 아직도 많이 남아서 그 바로 오늘 방송하잖아요. 네 오늘 방송이죠. 그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은 또 어떤 반응이 올지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정현 씨가 너무 기대돼요. 저는 안 그래도 진짜로. 이정현 씨 이쁘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병준 씨가 진짜 그 오빠라는 말의 그 아름다움 제가 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빠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줘야 아유, 한다라는 그럼요. 게 저의 약간 지론이고요. 그쵸. 네, 제 인생관이고요.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제 나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 오빠라는 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토가를 비롯해서 물론 그건 이정현이 이뻐서 이제 네. 저에게 큰 타격이 왔다지만은 네. 아유 참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우 씨한테 오빠 소리 한번 듣고 네. 애가 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동시에 이제 네. 한두 달씩 먹어가는구나 하는 네. 것도 실감이 되고. 아무튼 어떤 분께서 이 방송 꼭 듣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SES 보면서 아 맞아요. 네, 되게 바다 씨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맞아요, 진짜. 와, 오히려 더 예뻐졌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나. 아 맞아요, 진짜. 네, 거기에서 되게 놀랐고 그 다음에. 처음에 딱 터보가 맨 처음 딱 무대를 만들잖아요. 네. 와 거기서부터 약간 소름 돋는다고 해야 되나? 진짜 벅차다는 네. 말이 되게 네.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꼬맹이일 때 나왔던 가수들이니까 그 가수들이 다시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무대에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네, 되게 재밌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어린 그렇죠 뭐 애기죠 애기 애기죠 네, 애기. 그런 상황이어서 몰랐었던 시절인데 이렇게 보니까 아 이때는 이랬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김정남 씨 와 춤 진짜 잘 추시던데 그러니까요 그 춤에서 와 진짜 춤은 여전하구나. 네, 그걸 관록이 보다 나오네.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방송하는 토토가 2편도 다들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다음 달에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월간떡밥은 이어지네요. 떡다방 무슨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곡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 팟캐스트 아워리스트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워리스트는 구글에서 아워리스트 검색하시거나 aorist.kr 접속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공식 블로그와 네, SNS는 트위터 골뱅이 PNP 언더바 아워리스트, 페이스북에서 아워리스트 검색하시면 아워리스트 페이지 만나실 수 있고요. 이메일은 radiopnp@gmail.com 등 뭐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신청곡뿐만이 아니라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감상평도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만들어 나가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2014년 12월 23일부로 아우리스트의 방송 서버가 임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업체가 망했어요. 네, 문을 닫은 상황이라서 네.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이제 임시 서버로 돌려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방송을 다운받는 속도가 떨어지거나 기타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또한 가능하면은 서버에 많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리밍보다는 다운로드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건넨 2014년 12월의 음악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한 달간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음악들을 짚어보는 시간, People's Choice입니다. 네, 12월 한 달 동안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많이 들었는지 어떤 음악이 주목받았는지 소개해드리고 직접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일단 People's Choice에서 함께 소개해드리는 순위는 온라인 음원 차트, iCharts 주간 누적 차트 중 12월의 순위를 기준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럼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파퓰러 파트로 People's Choice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곡은 성시경 씨와 권진아 씨가 함께한 잊지 말기로 해입니다. 12월 3일에 발매되었고요. 아이차트 주간나족 차트 1주차 2위, 2주차 4위, 3주차 6위입니다. 다양한 예능 활동을 이어온 성시경 씨가 3년 만에 들고 온 스페셜 리메이크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K-POP 스타 3로 잘 알려진 권진아 씨와 함께 듀엣으로 불러주셨네요. 원곡은 이소라 씨의 곡입니다. 네, 가시경. 네. 성시경 씨야 워낙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이라 할 말이 네. 없습니다. 뭐 일단 음색 깡패고요. 뭐 네. 대체 불가능한 감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뭐 지난 먼슬리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건데 권진아 씨가 진짜 노래 잘 부르네요. 저 진짜 이분한테 반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목소리 조합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고 네. 그 뭐랄까요 지난 그 토이 8집에서 그 그녀가 말했다라는 네네. 곡이 있었잖아요. 그 곡에서는 담담한 듯한 표현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실어서 노래하는 것도 이렇게 듣기 좋을 줄 몰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이분 보컬을 들었을 때는 좀 약간 첫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그냥 그저 그런 보컬 같았었어요. 그냥 처음에 느꼈을 때는. 근데 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안테나를 들어간 건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신한수죠, 신한수. 네. 그러니까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듯한 그 작은 포인트를 네. 놓치지 않고 잘 살려주는 것 같고요. 네. 이 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작은 포인트가 성시경 씨가 좀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일단 성시경 씨 이번 리메이크 앨범인데요. 좀 정규 앨범도 좀 빨리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몇 안 되는 남팬 중 하나로서. 아, 네. 정말 싫어하시겠다, 성시경 씨. 저는 앞으로 권진아 씨 팬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또 네. 차트 순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상당히 높네요.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찾고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성시경 씨와 권진아 씨가 함께한 잊지 말기로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의 떠나가야 할까? 것만 같은 좋은 예감 괜히 또 설레는 겨울밤. 네, 이번에 들으시는 곡은 K-Will, 시스타, 정기곡, 매드클라운, 보이프렌드, 주영이 함께한 Love Is You입니다. 12월 4일 발매된 곡이고요. 네, 아이차트 주간 누적 차트 1주차 7위, 2주차 11위, 3주차 17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핫했던 레이블을 꼽으라면 바로 스타십일 텐데요. 이 스타십에서 내놓은 겨울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뭐 싱글입니다. 딱 듣고 단체썸. 맞아요. 단체썸. 이게 사실 썸 좀비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 예. 라는 아, 생각. 좋네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이 대본을 받고 멜론 그 차트를 찾아봤어요. 네. 썸이 아직도 10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 봄에 나온 건데. 네. 작년 봄에. 작년 봄도 아니죠. 겨울쯤이었나요? 네. 네. 작년 극초반 맞아요. 나온 곡인데 아직까지도 뭐 죽지 않았더라고요. 네. 일단 소유를 필두로 이어나갔던 이 외자 콜라보레이션 뭐 썸, 네. 틈 뭐 이런 곡의 연장으로 보여주고요. 뭐 실력들이야 워낙 출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타십 아티스트들이 뭐 실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하나같이 네.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노래도 진짜 무난하게 듣기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근데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한 곡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예전에 장기하 씨의 앨범에서도 얘기한 건데 그 포인트가 한 곳으로 모이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때는 약간... 장기하의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곳으로 밀어내는 방법을 아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약간 난잡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지 않나. 맞아요. 약간 한 군데에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던진다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일단 뭐 아직도 이런 스타일이 잘 먹힌다라는 게 일단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싶어요. 확실히 2014년에 가요계 키워드는 콜라보레이션이었다. 그렇죠.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르 하나가 썸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진짜 단물이란 단물은 끝까지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타십이. 연초에서 네. 나온 노래를 연말 시상식까지. 네. 네. 진짜. 뭐 지금이야 뭐 잘 풀리고 듣기에도 워낙 좋긴 한데요. 다만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판을 가요계의 판을 직접 짰던 네. 이 스타십이 기세를 이어갈 새로운 판 역시 짤 수 있을까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언제까지고 콜라보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것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좀 들지 않나 싶고요. 네. 잘 된다고 자꾸 이런 것만 하면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죠. 물 빠진 지가 언젠데. 네, 그런 걱정도 듭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2015년도의 스타십의 행보도 꽤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좀 잘 해서 좋은 음악들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들으신 곡 K-Will, 시스타, 정기곡 매드클라운 왜 이렇게 길죠? 보이프렌드 주영의 Love is You 였습니다. 사랑을 캔버스라 쳐나는 너 너는 나의 하얀 세상이 그려져 이렇게 예쁜 너 사랑할 수밖에 없지 빨간 주볼로 날 그렇게 쳐다볼 때 네, 이번 곡은 윤미래 씨와 타이거 JK, 비지가 함께한 엔젤입니다. 12월 8일에 발매되었고요. 아이차트 주간 누적 차트 2주차 3위, 3주차 3위, 4주차 4위입니다. 힘든 한 해를 겪었던 윤미래와 타이거 JK 부부, 그리고 비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싱글입니다. 한국 여성 래퍼는 확실한 순위가 있죠. 그렇죠. 네. 1위 네. T, 2위 윤미래, 윤미래. 3위 조단이 엄마. 예. 그럼요. 이 세 명의 조합은 실패하는 게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럼 조단 엄마 노래 통찰해야죠.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일단 이 싱글이 BG, 타이거 JK, 윤미래가 정글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가지고 설립한 필굿 뮤직에서 네, 내놓은 첫 번째 싱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공백기를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낸 싱글인데 가사 보면 되게 절실함이 막 느껴져요. 네, 네, 이 사람들밖에 없다 하는 네, 그런 느낌도 들고 이런 감정은 확실히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기대했던 임팩트와는 좀 다른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노래 자체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한 게 근데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보여준 느낌. 무난하게 갔다. 네, 그냥 무난하게 네. 갔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거 아세요? 이 노래 기타 친 사람이 국카스텐 정규호 씨예요. 아. 이제 근데 기타가 거의 안 들. 네. 근데 국카스텐하고 너무 다른 컬러라서 윤미래 측에서 꼭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정규호 씨가 작업을 같이 했는데 막상 들어보면 기타의 비중이 몹시 미미합니다. 네. 국텐 바로서는 약간 실망스럽고요. 예. 사실 이게 그 국카스텐 트위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아, 윤미래 씨와 함께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국카스텐 측에서는 하지만 네. 이렇습니다. 기타가 많이 목이 메네요. 네. 기타가 많이 안 들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에 솔로 조금 나오더라고요. 뭐 근데 일단 대체적으로 그냥 듣기에 무난하게 좋고요. 네. 네. 뭐 그 이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곡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평가하기엔 너무 높은 분들이십니다. 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맞아요. 자, 윤미래와 타이거 JT 비지가 함께한 엔젤이었습니다. Hey, 이번에 들으실 곡 휘성과 알리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입니다. 12월 9일에 발매된 곡이고요. 네, 범키, 긱스와 함께했던 싱글에 이은 휘성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세 번째 싱글입니다. 이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을 근거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 휘성 씨, 알리 씨 둘 다 음악적인 면에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휘성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안 되나요의 임팩트는 상당히 강하긴 한데 그 이후에 큰 임팩트를 보여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솔직히 정말 특별함이 없는 그런 보편적인 발라드인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귀에 꽂히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노래가 뭐 음악적인 면에서는 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노래가 괜찮긴 한데 그냥 제가 괜찮다고 느낀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흔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라드 음악의 느낌이 강한데 글쎄요, 그냥 저는 알리와 희성의 목소리를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서 거기에 그냥 감사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뭐 두 분 다 참 잘 부르시네요. 네, 잘 부르시네요. 별로 이번 달 파필 왜 이래요?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아이차트 주간누적 차트 아까 방금 좀 빼먹었는데 2주차 12, 3주차 24위를 차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도 많은 사랑 받았고요. 네.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한 음원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상투적인 멘트로 마무리를 마무리 진짜 예, 지어 봅니다. 네. 네. 휘성과 알리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함께 들었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대중들이 주목한 음악들을 소개해드리는 포커스 파트로 이어갑니다. 참고 불편하면 밖으로 나와 야야야야야 이리 와봐 야야야야 밖으로 나와. 네, 이번 곡은 마스타우의 이리 와봐입니다. 피처링은 도끼와 바비가 함께했네요. 12월 2일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네, GDN 태양에 이은 YG 힙합 프로젝트 두 번째입니다. 힙합 씬에 부정할 수 없는 대세 도끼와 바비가 함께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네요. 네, 트래비고 트워커잖아요. 그죠? 진짜 요즘 YG는 네. 그냥 트랩 트워커로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도 핫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질려요. 이제 네. 이쯤 되면은 저 지난번에 굿보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뭐 다 네. 좋아요. 뭐 마스터 오브 뭐 도끼 말할 필요 없고요. 맞아요. 바비도 그 특유의 약간 신인인데 쫀듯하면서도 패기 넘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도끼 마스터 둘 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고 잘하는데 바비의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끼나 마스터 같은 경우에 대선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선배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점수를 높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패기 넘치는데 신인다운 패기 넘침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그런 맛을 이거를 일부러 살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신선하게 들리는 것 같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아쉬운 게 너무 트렌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게 나올지 사이즈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그냥 딱 아 이런 거 할 것 같아 하면 딱 그런 게 나오네. 네, 너무 핫한 것이라고 하든 이제 계속하면 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YG에서만 지금 계속 트랩 트워크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YG가 약간 상상을 해보면 올드스쿨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진우션 나오고 막 에픽하이 나오고 이러면은 게임 오버거든요,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힙합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단 만큼 이런 힙합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에는 그냥 아 지금 트렌디한 힙합 이거고 또 이것도 있고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맞아 이것도 있어 약간 계속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한 걸 꺼내는 느낌이라 공장 같아요 공장 맞아 좀 약간 찍어내는 느낌 네 찍어내는 있고요. 듯한 느낌이라서 약간 좀 별로긴 합니다 저는 네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아닌데 완전 다른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관점에서는 저희 귀에서는 뭐 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네. 다 스웩이고 다 뭐 트랩이고 토크고 뭐 그런 느낌이라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피처링에는 도끼와 바비가 함께한 노래 마스터우의 이리 와봐 였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시는 곡 윤상의 그 겨울로부터 팀이 듀엣으로 참여했네요. 12월 11일에 발매된 곡입니다. 네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팀과 함께 찾아온 윤상의 듀엣 EP 수록곡인데요. 아 윤상님 아 진짜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약간 간질간질했어요. 네, 네. 믿고 듣는 윤상이죠. 네 진짜 오랜만에 정통 발라드거든요. 네. 윤상 씨가 이런 느낌의 곡을 안 쓴 지가 꽤 됐어요. 네. 뭐 다른 사람에게 줬던 곡 같은 경우에도 나만 몰랐던 이야기 그나마 최근 좀 보자면 그 정도 그 이전으로 넘어가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하여간 굉장히 오랜만에 정통 발라드 진짜 그 좀 올드한 감성이라고도 네.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데 이런 클래식한 감성이 오히려 겨울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같이 듀엣에 참여한 팀 제가 아는 팀 맞아요? 얼마만의 팀이에요? 그 사랑합니다 네, 그 팀 맞죠? 네. 사실 윤상 씨가 그렇다고 하지만 팀 보고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이게 네. 팀이 데뷔곡인 그 사랑합니다가 네. 윤상 씨 작곡이에요. 아 그런 인연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 인연으로 된 거고 보니까 곡을 이렇게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팀 과 함께 부른 것 자체가 아예 네. 작정하고 노린 것 같다라는 맞아요 팀의 네. 컬러도 네. 네, 딱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전히 노래 잘 부른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광하는 그런 보편적인 감성은 네, 아니지만 네. 좀 올드하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묵직한 직구가 무서운 법이다라고 이렇게 네. 딱 쿵 때리는 맛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사 중에 네. 그 내겐 가장 행복했던 그래서 많이 울었던 모든 것이 빛나던 그 겨울 어떻게 잊을까 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듣자마자 되게 감정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추워서 그런지 과거의 슬픈 기억 뭐 아픈 기억들은 더 아프고 슬프게 기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에 엄청 감정이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약간 추억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 날들 많이 떠오르고 네. 약간 그런 계절인 것 같은데 그 계절에 너무나도 잘 맞는 노래였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노래 만들어주셔서 네. 좋습니다. 노래. 네. 윤상의 그 겨울로부터 듀엣은 팀과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여미진 말아요 그땐 잘 몰랐고 그래서 무모했고 또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 상처를 주고 네 이번 곡은 멜의 청춘 연가입니다. 12월 15일에 발매됐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청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넬의 싱글입니다. 네, 좀 약간 계속 뭐 중력 시리즈 이런 식으로 EP 네. 앨범, 정규 앨범을 내다가 특이하게 연말에 이제 딱 싱글을 한 장 내놨는데 명불허전입니다, 진짜. 사실 네. 지금 저희도 청춘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물론 이 가사들은 이제 청춘이란 시기가 지나고 이제 회상을 그렇죠. 하는 그런 가사긴 한데 지금 이 나이에 저희가 자신을 뒤돌아보아도 약간의 공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 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 저희도 미래에 이 노래를 듣고 이 가사를 보고 쉽게 공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일단 뭐 음악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요. 네. 네, 최대한 어쿠스틱한 느낌을 많이 살리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미니멀해요. 네, 어쿠스틱 중에서도 굉장히 미니멀함을 가져가요. 최대한 간소한 악기 구성으로 반복된 루프를 가져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하는데 여기에 종환 씨 목소리가 얹어지니까 보통의 미니멀 음악은 되게 들으면서도 되게 좀 단순하고 맞아요. 간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자체가 맛이 심플 그 자체죠. 네, 그 자체가 맛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종환 씨 목소리가 얹어지니까 상당히 풍성하게 느껴지는 게 꽉 차게 느껴져요. 예, 그게 또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병준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청춘이란 말 되게 지겹도록 듣잖아요. 네, 예, 제가 보이스메일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좀 약간 염세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뭐 오히려 우리의 청춘 그러니까 청자의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청춘에 대해서 맞아요. 담담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위로로 다가오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달 먼슬리에서 소개되는 곡들 중에서 들으면서 가장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곡인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우리도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아직 제 스스로 물론 나이 좀 있긴 하지만 저 스스로도 아직 좀 약간 무모하고 뭐 좀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약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내래 청춘 연가였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갑니다. 네, 다음 곡. 아, 다음 코너. 오늘 왜 이러세요? 네, 오늘 정신이 좀 없네요. 자, 리스터스 초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와 승구씨 두 명의 리스터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픈 12월의 음악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제 선곡 먼저 또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 네. 자, 제가 첫 번째로 골라온 음악은 윤종신씨의 지친 하루입니다. 곽진원씨, 김필씨가 함께한 노래고요. 12월 20일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윤종신빠 부르셨다면 그게 바로 접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네. 신승우 리스터님 덕분에 윤종신 노래를 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뭐 고마워요. 이렇게 네. 좋은 노래들을 소개시켜줘서. 일단 제가 리초에서 그 월간 윤종신 너무 남발해가지고요. 맞아요. 거의 이제 네, 격달로. 네, 격달로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실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네. 좀 되게 이 딱 월간 윤종신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다음 달에 내가 소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약간 개인적인 판단을 굉장히 엄격하게 내린 편이에요. 빡빡하게. 엄격하게.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 노래는 제가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게 기본적으로 일단 윤종신 콘서트를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빠심이 충만하거든요.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저 한 일주일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1, 2주 전. 네, 네. 딱 일주일 전에 갔다 왔는데 자, 일단 월간 윤종신 12월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호입니다. 네. 슈스케 6의 탑2, 곽진원 씨와 김필 씨가 함께한 노래인데요. 네. 뭐, 일단, 듣고 나서 할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은 노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노래 일단 듣고 왔으면 하네요. 곽진원 씨와 김필 씨가 함께한 윤종신의 지친 하루입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것. 하지만 그럴 수 없어.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사랑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만 바래. 날 잊는다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한숨에 걸터 앉은 이 밤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좁은 그곳이 나의 길. 부러운 친구의 여유에 질투하지는 마.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 딱 한 잔만큼의 눈물만 뒤끝 버텨줄래 그날이 올 때까지. Oh,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 이곳이 나의 길.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네, 첫 번째 곡은 제가 선곡한 노래였습니다. 곽진원 씨와 김필 씨가 함께한 윤종신 씨의 지친 하루, 월간 윤종신 12월호의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 믿고 듣는 윤종신 씨인 것 같고요. 항상 네. 들을 때마다 감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곡 느낌이 그 정동아 씨 영입 후에 부활의 수록곡의 사운드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올드한 느낌이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슈스칼 안 봐서 제가 이 CD를 안 봤거든요. 이분들의 노래에는 뭔가 이것저것 막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조금 이 곡과는 미스매치인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뭐랄까요. 기타 사운드도 중간중간에 되게 빈티지하고 끈적끈적한 그렇죠. 소리가 나는데, 좀 그런 느낌의, 뭐, 하다못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아티스트라면은, 한영애 씨 같은, 그런 컬러의 보컬이 불렀으면은, 조금 더 멋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약간 남습니다만은, 뭐, 역시 믿고 듣는 윤종신 씨이기에, 좋게 들었습니다. 저는 윤종신 씨가 이번에는 약간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장사치 면모에서 맞아요.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듣자마자 미생이 생각났고요. 그리고 또 뭐 김필 씨와 곽진원 씨 물론 좋은 보컬이긴 합니다만 이분들과 함께 한 것도 아마 그런 측면이 좀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종신 씨가 정말 아끼는 후배들이기 때문에 또 사용을 하셨겠지만 근데 저는 보편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김필 씨가 처음에 딱 도입을 치고 그 다음에 곽진원 씨가 이렇게 저음으로 쭉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 이게 여기에서 뭔가 좀 건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괜히 좀 약간 울컥울컥하기도 했고요. 네. 이 연말연초 되면서 외로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일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다들 지친 하루 살고 있으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병준 씨가 선곡한 노래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제가 선곡한 곡은 카라메텍과 미스터 블랙의 시리온 오리지널 믹스입니다. 네. 12월 22일에 발매된 곡이고요. 병준 씨가 그렇게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시리온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비트포트 일렉트로하우스 부문 26위입니다. 아마 지금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네. 발매되기 전부터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 페스티벌에서 플레이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등 서포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차트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음악 네.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첫 번째 위기. 난관! 네, 첫 번째 난관이 다가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듣고 오시도록 하죠. ABC thinks. I don't know where I'm going, but I'm on my way. The road goes on forever, but the party never ends. Next destination, Rave and Party. 네, 제가 준비한 곡이었습니다. 카르마텍과 미스터 블랙의 시리온 오리지널 믹스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첫 번째 고비가 끝났는데요. 약간 우주 같은 느낌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주라기보다는 우주선 안에서 카운트다운하는 느낌? 약간 네, 출발하기 이게 전에 앨범 아트가 네, 우주선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제대로 짚으셨네요. 정답! 와, 신난다! 근데 뭐라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나레이션? 네. 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카운트다운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네. 던지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나레이션 말씀하셔서 하는 건데. 네. 그, 레이벤 파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네, 반복적으로 네. 나오는데. 제 얼마 전 방송 제목이 레이벤 파티였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착안을 얻어서. 방송을 맡는 거였습니다. 네. 이분 시리온 빠입니다, 빠,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들었어요. 하루에도 한 5-6번씩 시리온 좋다고. 네. 맥락도 없이 그냥. 5-6번을 맥락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5-6번 이상 듣죠. 예. 네. 이분 참. 아무튼 뭐 이런 반복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은근하게 텐션을 좀 끌어올리면서 네. 좀 사람을 이렇게 좀 흥분시키는 게 있는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후반부에 이렇게 리드 소리하고 신스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드롭까지 끌고 가는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 단조롭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루프 하는 그런 패턴들이 그쵸. 워낙 좀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드나 신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비트는 그런 게 되게 재밌고, 일단은 사운드 자체를 굉장히 잘 뽑았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그 DJ 블렌드, 제가 네. 말씀드린 DJ 네네. 블렌드가 서포트를 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데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나요? 그 월디페 네, 현장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시리온이라는 곡을 플레이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욱더 이 노래를 좋게 듣지 않았나. 되게 전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믹스셋 블레스트 쇼 여덟 번째 편에 수록되기도 했고요. 어제 방송되었던 네. 연말 특선 네, 1월 믹스에도 수록이 된 곡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아끼는 곡이고요. 곡 하나를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닐까. 아, 그럼요. 저는 하나 빠지면은 뽕을 뽑을 때까지 그냥. 맞아요.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네. 네. 하나 빠지면 진짜 미친 듯이 빠지는 성격이라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 빠져 계시는 것도 있고요. 네.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 그거. 이렇게 막 사람을 음해를 하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예. 내 기분 좀 알겠어? 어? 아니요. 뭐 이 정도면 뭐 알았어. 네. 자, 카라마텍과 미스터 블랙의 시리언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승구 씨가 선곡한 곡 들어보죠. 네. 바로 12월 24일에 발매된 비닐하우스의 모퉁이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어요. 네, 중고신인? 네. 중고신인 비닐하우스 의 첫 EP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네. 요즘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밴드예요. 밴드명이 특이한데 이유가 작업실이자 홈 레코딩 스튜디오가 비닐하우스 안에 있어서래요. 어허. 네. 그래서 뭐 한 분은 작곡가시고 한 분은 뭐 음향 감독이시고 네. 뭐 그런 그 세 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야 우리 조금 더 나이 먹기 전에 밴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결성이 된 밴드인데. 이번에 들으실 이 노래는 사실 마리앤베리라는 팀의 미니 앨범 타이틀곡으로 발매가 되었던 곡이에요. 근데 원래는 리더인 고진영 씨가 이분이 작곡가십니다. 원래 밴드로 데뷔하게 되면 쓰려고 작곡을 해뒀다가 아는 프로듀서가 이 곡을 이 아티스트에게 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삼례군요. 주고 예, 네. 선물을 이렇게 선물이라기 표현보다는 아무튼 이렇게 주고 네. 대신 내가 밴드로 하게 되면 이 노래 다시 한번 쓰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미리 해뒀었대요. 약속하고. 네.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 이번에 나오게 된 거라고 하고 요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보컬의 목소리에 집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 남기면서 노래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네요. 비닐하우스의 모퉁이입니다. 네, 제가 선곡한 노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모퉁이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인디즈한 느낌이 물씬 나는 곡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아까 보컬을 중점으로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악기 소리에 조금 더 이제 귀가 가더라고요. 네. 기타 뮤트 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드라이브 약간 먹인 그 소리 있잖아요. 제일 내기 힘든데 제일 듣기 좋은 톤. 맞아요. 네. 이제 그 드라이브 약간 먹이고 뮤트 했을 때 그 중중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진짜 흔히 말하는 중중거리는 사운드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드럼 사운드가 약간 아쉬웠는데 아, 약간 살짝 물 먹은 느낌? 네, 스네어 소리가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다라는 찍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네. 뭐 비닐하우스에서 했다고 하니까 약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건반 솔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몽환적인 느낌이 나서 이제 곡을 조금 더 조화롭게 잘 살려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사 중에 우리가 네.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네. 가사 좋네요. 네. 제가 네.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만남이 있으면 네. 이별도 있지만은 그 인연이라면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와닿았고요. 뭐 너무 듣기 좋았어요.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약간 젊은 밴드 특유의 톡톡 튀는 느낌은 절대 아닌데. 네, 맞아요. 올드해요. 뭔가 달라요. 뭔가. 네, 뭔가. 사운드 너무 흥분했다. 아, 진짜 흥분하셨어 오늘. 그러니까 제가 칭찬 들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그러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밴드에 요새 크게 관심이 가는 밴드가 없었는데 맞아요. 오랜만에 진짜 좋은 밴드를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무튼 이런 사운드는 되게 경쾌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 보컬의 감정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슬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절제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건조하고 담백하게 불러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경쾌한 사운드랑 이렇게 조화가 좀 약간 엇갈린 조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좀 약간 맛이 생기는 것 같고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네, 약간 토이처럼 울면서 달리기 같은 느낌이죠. 아, 맞아요. 네. 딱 좋네요. 그 표현. 다른 수록곡들을 들어보셔도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감성을 이 팀 네. 특유의 컬러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컬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뭐 사람들마다 볼 수 있는 관점이란 건 다 다르니까 네. 저도 병준 씨 이야기 듣고 아 그렇구나 악기도 진짜 좋구나라고 네.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병준 씨가 선곡한 노래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제가 또 준비해온 곡은 네. DJ 블랜드와 로켓 핀프의 Fire in the Hole입니다. 네. 12월 5일에 발매된 곡이고요. 팬심 가득한 선곡입니다. 네. 네, 제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저의 우상. 네. 네, 저의 롤모델. 네. DJ 블랜드와 이제 스피디한 일렉트로 하우스 아티스트인 로켓 핌프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프리 다운로드로 풀렸습니다. 아, 그냥? 네, 블랜드의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무슨 뭐 페이스북 좋아요 이런 거 누를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꼭 뭐 마음에 드시면은 뭐 네. 따로 결제하실 필요가 없으니 꼭 다운받아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먼저 일단 듣고 와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DJ 블랜드와 로켓 핌프의 Fire in the Hole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이거 좋아요. 아,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예, 예. 일단 이 진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운드가 이렇게 혼재되면서 뒤죽박죽인 것 같으면서도 네. 자기 나름의 역할을 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쓸데없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네요. 다 네. 이제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한 번씩 비트는 그러니까 계속 약간 반복된 패턴을 가져가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비틀거든요. 네, 변칙을 주죠. 그래서 뒤를 예측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재미가 굉장히 큰 곡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제 스타일이긴 해요. 네. 뭐 때문이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제가 네, 이 장르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EDM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스피디한 일렉트로하우스 좋아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같이 붙어 다녔던 네. 이제 신승훈 리스터님도 제가 항상 들으니까 같이 듣다가 이런 음악에 또 빠지셨잖아요. 이제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이제 덥스텝 사운드 네네. 이제 일렉트로하우스 곡에 빠지시게 되셨잖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셔서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블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네. 조금이라도 취향에 맞춰드리기 위해서 사실 준비했다는 그런 곡입니다. 네. 저 방금 곡 에 대한 이런 느낌이라든가 사운드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다 이게 곡이 마음에 들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럼요. 네. 다른 곡들에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청산유수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자신이 뭐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은 뭔가 대본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나요. 써왔고 준비해왔고 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네. 자 이런 곡을 일부러 준비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에이, 했습니다. 그건 뻥이죠 솔직히. 아, 맞아요. 육회잼. 아, 그럼요. 이 곡은 또 개인적으로 이제 네. 제 믹스셋 9편에 수록된 네. 곡이기도 합니다. 네, 에이, 이렇게 DJ 블렌드와 로켓 핌프의 Fire in the Hole 들으시고 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뮤직 오브 먼스 이른바 MOM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달의 음악입니다. 12월 한 달간 발매된 음악들 중에서 저와 승구 씨가 함께 선정한 단 하나의 음악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리스트가 선정한 12월의 음악 어떤 음악인지 들어보시죠. 네, 12월의 MOM은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 씨가 함께한 싱숭생숭입니다. 12월 5일에 발매되었고요. 아이차트 주간 누적 차트 1주차 11위, 2주차 5위, 다시 올랐네요. 네. 3주차 12위, 4주차 12위입니다.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의 첫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면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명불허전 아티스트들의 콜라보 같네요. 딱 듣는 순간 아 완전 좋다 했죠. 네. 네. 뭐 이제 기타가 엄청 펑키한 리프. 네, 맞아요. 아 좋아요 이런 네. 거. 요런 겨울 느낌에서 이런 느낌으로 살리는 그런 겨울 냄새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약간 하우스 파티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박정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범용성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맞아요. 이제 빛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닌가 하는 아니, 생각이 드는데 발라드, R&B, 힙합까지 뭐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완벽해요, 진짜. 다 잘하네요, 진짜. 네. 엄청난 보컬이 아닌가. 네. 처음에 이 트위터에서 두 팀이 함께 작업한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었을 때 감금. 네. 그때 좀 갸우뚱했어요. 네, 맞아요. 박정현이랑 다듀가 어울릴까? 될까? 좀 잘 되는 사람들끼리 그냥 한번 뭉치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이 곡에서도 썸이 생각나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콜라보, 가사 내용은 좀 그래요. 네, 콜라보에서 오는 그런 느낌과 가사적인 느낌에서 아 이게 썸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그 약간 다듀 특유의 느낌이 좀 네. 나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썸인드 썸 아닌 썸 같은 거. 맞아요. 네, 이런 그런 느낌인데 일단 개코가 랩이 아닌 보컬 쪽에 집중한 데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형식처럼 그 다듀 두 명 다 뭐 랩하고 박재현 씨가 사비만 딱 부르고 이랬으면은 사실 좀 별로였을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아유 너무 뻔하다 하면서 네. 이제 별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코랑 박정현이 이 보컬로 핑퐁을 하다가 후렴에서 탁 합쳐지는 그 네. 맛이 아주 예 진짜 대박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최강 자신감의 미원 네. 같은 랩. 네, 그럼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미원 같은 랩이 또 곡의 분위기를 한껏 더 살려줘서 또 맛있는 요리가 네.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표현을 하자면은 그 눈 내리는 겨울에 이제 따뜻한 방 안에서 따뜻한 핫초코, 커피 뭐 이런 거 마시면서 들으면은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겨울에 그냥 거리 걸으면서 듣기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남들 보기엔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긴 한데 노래 듣다가 그 노래가 너무 좋고 신나가지고 걷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트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걸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예, 그렇죠. 예. 자주 봤죠. 부끄러워요? 네. 아니, 뭐 모르는 척하고 가고 싶긴 했었는데 네. 뭐 동생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네. 그럼요. 정말 네. 형으로 태어난 게 잘못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네. 후에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슬리 리스트 2014년 12월호를 마무리하면서 2014년 한 해 먼슬리 리스트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또 재밌게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항상 네,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궁금하신 이야기 네. 뭐 이달에는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 좋더라라고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뭐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나 뭐 저희한테 따끔한 충고도 괜찮습니다. 네, 충고도 좋으니까 보내실 수 있다면 꼭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마지막 곡 싱숭생숭 다이내믹 듀오와 박정현 씨가 함께한 노래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별일 없으면은 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네 지금까지 리스터 신승구였고요. 네 저는 리스터 배병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1월호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음악 아워리스트입니다. 약속도 없이 외롭고 붕든 기분 타자위 오래된 방은 퍼퍼해 친구는 하루를 자랑하기 바쁘네 내 나부터 날아나준 얄미운 입을 목해가 해 작은 방 안은 답답해 자 밖에서 사진 바뀌었나 또 확대해보고 속눈썹 예뻐진 너에게 전화를 거네 어디 있어 바빠 별일 없는 거 알아 점심이나 먹을래 같은 눈 내리는 눈을 보는 너의 눈을 보는 나의 눈은 치키 아니면 위키 우리 둘이 알아서 엮이는 분 위키 소복히 쌓인 오늘 꽃속 밟으며 속은 찬바람은 내게 널 밀어붙이지 따끈한 입김은 이불처럼 부드럽고 은밀하게 우리를 덮어 이 눈은 마치 립크림 커피처럼 새까만이 도시 위를 하얗게 덮어 눈 안에서 눈이 우리에겐 낭비의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겐 희망 그 자체인 물. 스마트폰으로 매일 10분. 그들에게 미래가 담긴 물 한 잔을 건네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유니세프 탭 프로젝트를 검색하세요.